아랍어 아는 거 슈크란밖에 없어요. 슈크란 어떻게 배웠어요? 예전에 여행 갔었는데 여행 갔을 때 아랍어 쓰는 국가였어요. 그 뭐지? 모로코 갔었는데 아랍어랑 프랑스어 쓰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슈크란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네. 배웠어요. 아랍 사람들 뭔가 슈크란 많이 하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한국 좀 달라요. 한국은 감사합니다, 미안합니다라는 그 표정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렇죠? 맞아요, 맞아요. 뭐냐면 뭔가 정말 감사할 때 아니면 정말 미안할 때 근데 아랍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이 엄청 많이 해요. 항상 고마워요, 미안해요 이런 거 많이 해요. 아, 감사합니다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죄송합니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는 이제 버스 탈 때 좋은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. 근데 뭔가 표정 이렇게 표현 emotions 같은 거 많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? 이게 문화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아, 한국 사람들이 잘 네. 감정을 안 드러내요? 그래서 감사할 때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아니라 뭔가 선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사주거나 이런 거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동으로 말하는 것보다 아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. 아랍 사람들이 뭔가 말은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. 고마워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그래서 친구한테 고마운 일이나 아니면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말로 하기보다는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쓰거나 밥을 사주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. 문화 달라서 서로 배우는 거 재밌어요. 아 맞아 재밌어요. 맞아.